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팟캐스트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안녕하세요. 성앙뚜안 다블리 보스턴 한인성당 청년회 우니따스 임원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름하여 우니따스의 수다 우수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깔끔한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다 기획 그리고 기술 그리고 편집까지 맡게 된 신영강 베드로입니다. 우수다의 개그 담당 우니따스 청년회장 기요미 박주현 모데스토입니다. 우수다의 여자 목소리 담당 기수진 헬레나입니다. 이거 오늘 오프닝을 첫 오프닝을 이제 기수진 헬레나 자매님께서 일단 저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이거 출처가 서울대 최종원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봤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거 예전에 페이스북에 좀 돌아다녔던 페이스북에. 거 제가 살짝 세이브를 해놨었죠. 한 2, 3년 전에. 근데 아니, 제가 이거 노트북 위에 그러니까 공책 위에 항상 써놔요.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근데 이거 시작을 지금 우니따스 우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직 명칭을 불과 저는 몇 시간까지만 해도 지인들한테 혹시 이거 명칭을 좀 똑바로 그 좀 센스 넘치는 그런 게 없을까 물어봤는데 혹시 제가 몇 주 전부터 부탁드렸는데 두 분 다 딱히 대답이 없어요. 난 우수다 줬음. 그러니까 찬성 한 표. 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큰 뜻이 있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수다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저희 첫 방송부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청취자들한테 일단 저희가 좀 공문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제목, 그러니까 확실한 제목을 저희가 이제 제목을 저희가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리든 아이튠스 심지어 아이튠스에 올리든 좀 제목이 좀 적당한 게 있어요. 센스 넘치는 제목.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입에 착착 감기는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신영강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오글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유, 저 여러분들 오글거리는 네임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네, 뭐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센스 넘치거나 이름이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우니따스 홈페이지 거기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친구를 먹고 있는 분들은 따로 문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받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우리가? 그냥 보고서 저희 일단 PD의 제가? 기획의 권한인데 솔직히 실세는 작가다 보니까 헬레나 자매님이 오히려 더 정하지 않을까? 제가 뭐 정하면은 다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센스하면 또 우리 셋 중엔 제가 제일.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합시다.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팟캐스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들었는데 거의 병이죠. 네. 제가 평소에도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데 뭐 정치 팟캐스트라든가 근데 이 최근에는 이거 한다고 LA에 있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LA처럼 막 장비가 빵빵한 것도 아니고 뭐 인력이 빵빵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 네. 지금 보시면 정말 허접해요. 창피합니다. 여기 전기줄 막 지나다니고 앞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뭐 첫스를 배부를 수 없으니까 뭐 나날이 발전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연도 받고 그리고 또 듣고 싶은 성가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틀어드리니까 저희에게 특별하게 전할 메시지, 사연, 성가 요청 같은 게 있으면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Unitas with Christ 페이스북 페이지나 저희 임원진들 저희 지금 나와있는 임원진, 박주원 모데스토, 기수진 헬레나, 그리고 신영강 베드로 저희 한 명한테 메시지를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싶으면 따로 익명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네. 익명으로 어떻게 받 익명으로 내보내드립니다. 익명으로 저희 셋만 알고 있을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작선거로 일단 처음에 시작선거 하나 그리고 끝에 마침선거 하나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선거는 주의 이름 높이며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첫 주 이제 이번 방송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MT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MT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2주 아니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인가요? 네, 네. 다음 주에요. 일주일인데 지금 RSVP가 상당히 저조해요. 물론 매년 있던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맨날 마지막까지 그걸 안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답을 안 줘요. 밀당하는 거죠. 누구랑 밀당이 하느님이든 뭐 나든 뭐 네. 누구든 밀당하는 건데 네.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회비가 지금 60불? 1박 2일은 60불 그리고 이제 전체는 80불인데 지금 1박 2일 가겠다는 분들 표명하신 분들 헬리나 자매님도 1박 2일이라면서요. 네, 1박 2일입니다. 저는 1박 2일밖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라이드를 제공해 드리자. 굳이 그것 때문에 1박 2일로 희생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에요. 저는 봉사하겠습니다. 라이드 봉사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분 딴 이유가 있어요. 참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옵니다. 놀러 오는 분들이 요새 왜 이렇게 많으세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렇다 치죠. 아, 그러니까 1박 2일은 60불이고 그리고 2박 3일은 80불인데 1박 2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좀 따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1박 2일밖에 안 가는데 왜 60불이나 내냐 한 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솔직히 첫 1박 2일이 가장 저희 해비의 출처가 몰려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저녁 두 번째 날 저녁에 삼겹살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는 거의 없죠. 네. 아침에 네. 아침은 뭐 간단히 먹고 그러는 거니까 그다음 날. 그러니까요. 내일 네. 아침 뭐 다음 날 마지막 날 아침 청소하고 거의 뭐 라면 먹는 정도로만 끝이 나니까. 네. 그리고 회비의 거의 대부분이 그 집을 빌리는 돈을 나눈 거기 때문에 네. 집 빌리는 건 뭐 1박 2일 있으나 2박 3일 있으나 이미 예약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들으셨죠? 희수진 아나. 네. 희수진 자매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원래 MT가 멤버십 트레이닝의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원래 네, 그렇죠. 멤버십 네. 트레이닝을 하는 게 그게 다 같이 그러면 한국에서 약간 콩글리시인데 네. 아, 한국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 쓰는 MT가 멤버십 트레이닝이에요? 다 같이 OT는 오리엔테이션이고 네.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MT는 몰랐거든. MT 멤버십 트레이닝이에요. 무슨 멤버십? 그러니까 뭐 보통 한국은 대학교가 크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별로 MT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그 멤버들끼리의 단합과 뭐 약간 뭐 기강을 잡는다 뭐 그런 그렇죠. 걸로 가는데 한국 MT는 저희가 지금 가는 MT랑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좀 많이 후배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신입생들이 예. 많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소한 새로운 신자분들한테 막 신고식이라든가 아 그런 거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오히려 없죠. 오래 있었던 네. 기존 멤버들을 좀 더 네. 좀 오히려 막대하는 듯한. 왜냐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불편하시면 네. 안 나오실까 봐 되게 네, 조심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오히려 저희가 나서서 좀 오시라 하는 네.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오히려 새로운 이제 성당 온 지 얼마 안 된 동생들이 오히려 MT 기대된다, MT 얼른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많이 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누가 오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못났나요? 아니 진짜 듣자 하니까 오늘 뭐 카톡도 많이 받으셨다고. 네, 제가 다들 오늘 재고 계신다고 누가 오냐면서 막 물어보고. 네, 뭐 오늘 제가 카톡을 쭉 한번 해봤는데, 네 기존 멤버들은 제가 솔직히 기존 멤버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많이들 같이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돌렸는데, 다들 단호박이에요. 안 간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참석한다고 한 사람이요? 네. 지금 뭐 한 15명? 아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건 한 15명이고. 아 예상 인원은 뭐 60명이겠죠. 항상 그 정도 오니까. 지금 근데 지금 RSVP 하신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1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구두로 네, 온다고 얘기한 사람은 진짜 3명 네.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안 와서 안 누르셨어요. 15명이면 저희 방 하나씩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럼요. 네. 큰 맨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죠? 해비가 그러면 미친 듯이 속구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돈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죠. 네. 매년 저도 이제 임원제를 한 게 2년째지만은 이게 정말로 매년 고달파 이렇게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가 딜레마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안 해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우리. 아 지금 막 또 속구치려고 그러네.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자, 그래서 MT 얘기 빨리 해보세요. MT에 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두 형제님들. 저는 일단 안 오시는 분들, 일단 안 오시는 분들부터, 그러니까 안 오신다.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 오, 지금 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RSVP 안 한 분들 꼭 RSVP 빨리 하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모데스터 회장님이 많아요, 네. 지금 일요일 공지 상황으로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저희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편집 끝나고 언제 네. 완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모데스트 회장님이 지금 일요일 날 공지 상황에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네, 다들 각오하십시오. 네, 일요일 날 완전 제가 울분을 토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혼쭐 나실 거예요. 아직 RSVP 안 하신 분들. 이러고 아무도 미사 안 나온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 저녁은 진짜 성모회에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아, 성모회가 아니고요. 성모회가 아닌가요? 네, 사무장님이랑 그다음에 미디어 분과장님 부인 되시는 분이랑 네. 네. 그리고 사목회 부회장님 뭐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메뉴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메뉴는 제가 알기로는 카레이고 그다음에 좀 중식이 좀 첨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탕수육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무장님 깐풍기였나? 네, 진짜 맛있었는데. 이거 아무 그거는 모르겠고. 네. 다행이네요 첫날에 네, 해주신다니. 첫날에. 나는 거기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이 성모회는 그 금요일 날이죠. 네, 금요일 날 성당에서 일요일 날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그날부터 음식을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실 거래요. 고생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음식을 생각하실 겨를이 없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다른 분들을 제가 섭외를 한 거죠. 네. 그럼 저희 말 나온 김에 이제 일정을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녁 먹고 그날은 가볍게. 네, 그렇죠. 저녁은 이제 카레랑 뭐 간단히 먹고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사람들과 좀 통성명하고 좀 친해지길 바래. 그렇죠. 친해지는 걸 일단 하고 그다음에는 뭐 술이죠. 아 바로 술로 들어갑니까? 네. 아 저가 정확하게 진짜 엄청나게 취한 걸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 없어요. 근데 이번에 MT 오시면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떨어져 보자고. 나갔다. 그걸 보자고. 못 볼 거 보자고 가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완전 만취하면 어떻게 되나? 참 뭐 사람은 다 똑같아. 다들 그러면 토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주사는 있어요? 솔직히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주사는 술은 자주 마셨는데 저 자신도 주사가 뭔지 몰라요. 오 그러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아 필름 끊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살이면서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형제님은 이번에 캠핑 가서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DJ 듀오씨 뭘지. 런투유 같은 거 막 쩍벌 춤추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봉인 해제가 가능하신 분인데. 아, 봉인 해제는 항상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후까지는 이게 몸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이후 그 선을 안 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선 넘어봅시다 이번에. 저는 선 넘으시다. 평소에도 많이 넘지 않나요? 저도 되게 몸살이는 편이에요. 저 아마 취한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한번 선을 넘어서. 지연아, 뉴욕에서 술 마시자. 다들 한번 미쳐봅시다, 진짜. 아, 정말 성대 MT가 정말 성스러운 MT. 그럼 다음 날 아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 아침에는 이제 저희가 아침 재료들과 빵 뭐 여러 가지. 컵라면이지. 펼쳐놓고 MT 가서 아침은 컵라면이지. 네, 펼쳐놓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먹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계획 잡아놓은 거라도. 특별한 계획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뭐 사진 찍고 이러는 거죠. 뭐 점심 시간 정도까지 밖에 나가서 뭐 그네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막 낙엽을 보고 풍경을 구경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입수 정도. 아 입수는 뭐 저희가 원하시지 않아도. 프라이빗 비치가 있다고. 네, 프라이빗 비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골 아니 회장님은 이제... 입수하실 거예요. 저 입수 시켰거든요. 강제 입수. 나는 기억하고 있어. 아 그럼 맞아요. 캠핑 때 제가 강제 입수했죠. 캠핑 때. 캠핑 때. 네. 아 그때 내가 정말. 네 여자분들 남자분들 있습니다. 뭐 가릴 것 없이 여벌 옷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만 입수하실 거예요. 아, 저는 자진으로 할 텐데 다른 사람들 네 저랑 눈 마주치시면 아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고 점심을 먹겠죠. 점심은 이제 저희들이 생강의 파스타나 뭐 간단하게 저희가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또 단체로 게임을 하겠죠. 재밌는 게임들. 게임도 지금 이벤트 부장 헬레나 자매님께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성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저 이번에 게임 준비하는 건가요? 네, 뭐 그게 게임이 저번에 캠핑 갔을 이제 때 일주일 남았는데 캠핑 갔을 때 준비 열심히 해갔는데 단 하나도 안 한 거 알죠? 그때는 약간 스케줄 그때 거 재탕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노린 그때보다 훨씬 많을 텐데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을 안 꺼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분위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네. 분위기 잘 돌아가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지만 나는 그 되죠. 정도 시간대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 주연아 뉴욕에서 보자. 네,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네. 때리고 싶네요. 지연 찾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그럼 낮 이벤트는 그게 다인가요? 아니 그러고 근데 낮 이벤트는 그게 다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이제 미사를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시 한 밤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저녁은 이제 맛있는 삼겹살. 네. 네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술을 좀 이제 하면서 광란의 밤이 펼쳐지겠죠. 넘버 2. 광란의 밤 넘버 2. 광란의 밤 원래 두 번째 날이 훨씬 재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MT를 성당 MT를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네, 세 명 중에. 저도 보스턴 성당 다니 3년 됐지만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봤어? 항상 바빴어요 그때. 네. 그럼 지금 못 지금은... 오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네,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네. 뭐 사람들 많이 제가 친한 분들 그리고 제가 친해지고 싶은 분들 제가 데려가고 싶은 네. 거죠. 아, 네. 그 말은 남녀 비율이 굉장히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너무 여자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섭외하신 건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섭외한다고 오나요 사람들이? 제가 그러게요. 뭐라고? 아니 일요일 날 미사 중간에 하는 공지 사항 때 으름장을 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몰아가시면 안 되고. 네, 일단 일요일이 되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네. 센스 넘치고 이렇게 뭐 개그맨처럼 개그우먼처럼 이렇게 툭툭 튀게 그냥 센스 넘치는 준환형 나오세요. 네 넘치는 발 이렇게 진행을 넘치 실감나게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만지다 보니까 기술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기술이나 제가 지금 일단 기획이랑 기술 편집 진행까지 맡고 있지만은 같이 기술적인 부분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한 명 공고해 봅니다. 그러니까 패널 여자분, 남자분 한 명씩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한 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재미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엔딩 성가로요. 저희가 되게 짧게 끝났지만 엔딩 성가 하나 넣어드릴게요. 사랑 이야기에 주님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주 물러가고요. 다음 주는 팟캐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새롤리랑 새로운 인력들이 모이면은 다 같이 다 함께 재미나게 그리고 활기 넘치게 좀 더 긴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지친 당신이 찾아